죠. 넌 그럴 거야. 마음 아파져도 이젠 의미 없는 시간 속에 넌 기억하면 눈물 흘리겠지. 아주 오래전에 잊고 지낸 소중함들을 너를 이룬 후에 느낄 수 있는 아직 바보 같은 날 넌 이해할 수 있다면 흘리겠지.